오늘 읽을 말씀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원래 66권을 다 가면 내년 내후년까지 가야 하는데 우선은 2019년도만 생각을 해서 모세오경만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은 무한하게 깊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의 깊이는 너무나도 무한하게 커서 한 2, 30분의 시간으로 창세기를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는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가 어떤 성경이다라는 중요한 주제 하나만 알고 가신 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 연초에 성경을 또 읽겠다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창세기를 읽으시며 나아갈 때 아, 창세기가 이런 것이었지 라는 생각을 갖고 읽으시면 창세기가 좀 되게 쉽게 읽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제일 앞에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썼고 오경이니까 다섯 가지 성경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우리는 뭐라도 창출 내민 신, 그죠? 신까지는 가야 돼요, 그죠? 여호수아 전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바로 모세가 지은 다섯 권의 성경 그래서 약 좀 줄여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12월 한 달 동안 잘 참여하시면 모세오경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이것을 아시게 되면 2020년 새해 첫날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막히지 않고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창세기를 가야 하는데 창세기를 가기 전에 좀 성경 전체를 조금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성경 전체에 대한 구조를 한번 좀 그려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혹시 구약을 한 문장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거나 신약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하고 같이 수요일날 확신만 공부하신 분들은 아는데 모른 척할 거예요. 가까이 다녔으니까 아는데 모른 척할 거고요. 혹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역시 그렇죠. 우리 그 권사님이 맞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정의는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셨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서는 구약에는 존재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신약은 어떻게 될까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 39권의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성경이 있는데 이 모든 성경책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야 라는 이야기예요. 오실 예수님. 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복음서 마태복음만 읽어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신약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좀 저만 얘기하면 심심하니까 제가 구약성경 그러면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거 정도는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제가 한번 좀 기억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구약성경 그러면 여러분들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신약성경 그러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신약성경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 제가 저도 잘 발음은 안 되지만 실과 신이 구별돼야 돼요. 그렇죠? 실과 신은 확실하게 구별돼야 돼요. 되게 아다르고 어다르더라고 비슷하지만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부분만 아시면은 성경이 조금은 힘들어도 좀 이어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주제 안에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저 주제 안에서 바라보면 답을 할 수 없는 것도 충분히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실과 신이라는 단어 차이가 있네요. 그죠? 오실과 오실 이거 외에 또 다른 차이점 혹시 저기에서 좀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거 외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차이. 자,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건 확실하고요. 이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건 공통점이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질문을 좀 되게 어렵게 해서 제가 무슨 말하는 것인가 몰라서 일부러 답을 안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좀 큰 답을 할 수 있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은 구약성경이건 신약성경이건 세 가지의 큰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체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지 성경은 어떻게 나눠져도 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역사가 몇 권이라고, 역사에 관한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17권. 다시 한번 보시면 17권. 여러분들 그 받으신 종이에 좀 적혀 있어요. 체험은 몇 권으로 되어져 있죠? 5권. 예언은 몇 권이라고요? 17권. 무엇이 제일 많아요? 구약 성경에는 그러면? 역사와 예언이 많네요. 자, 그런데 신약성경을 보시면 역사가 몇 권이요? 5권. 체험이 몇 권이에요? 21권. 예언은 1권. 자, 무엇이 커졌어요? 체험이 커졌네요. 왜일까요? 이게 아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차이인데 여기에 바로 그것이 답으로 담겨져 있어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 역시!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우리 유일한 청입점. 아, 저 빼고 청입점. 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성경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체험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자, 그럼 구약성경에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뭐예요? 체험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더 많은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구약의 예언이 됐다 많은데 이 예언은 누구를 향한 예언일까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시 한 번요. 구약의 예언은 대부분 누구를 향한 예언이라고요? 아, 이건 좀 크게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미 다 나왔잖아요. 다시 한 번요. 구약에 나오는 예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예수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예수님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도 뭔가 확실한 모습을 발견하죠. 힘들어요. 약간 희미해요. 그림이 희미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정말로 그분이구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오셔야 확인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많은 사이비들은 신약성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갖고 접근을 안 해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안 들으니까 꼬시려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가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교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라는 것이 나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이 나올 때는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분명히 구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믿음이 있고 교회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어디부터 읽으시죠? 편하게 창세기부터 읽어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니까 되게 힘이 듭니다. 왜요?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가뜩이나 믿음이 연약한데 믿음이 별로 없는데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헤매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이 조금 연약하다라고 여기시는 분, 믿음의 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신약성부터 읽으시면 돼요. 왜요? 답이 있으시니까. 답이 있는데 굳이 정확한 답이 딱 보여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신약성경부터 읽으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버리면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약성경에서의 예수님은 아직 우리에게 오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역사와 예언의 방법으로 오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신약성경은 이미 그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럼 굳이 뭐하러 구약성경을 읽는가? 말도 어렵고 읽다 보면 짜증도 좀 나고 그죠? 뭐 좀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그리고 또 뭐 여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맨날 죽이기만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드니 굳이 왜 구약성을 읽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 이 완성된 모습만 알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구조를 조금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구약의 분류표인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법이 먼저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와요. 법과 역사가 나온 다음에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시편의 시 물론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는 절대 시 같지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시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겁니다. 그 시는 운율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법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의 시는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1절이 우리를 따지면 기억으로 시작을 하는 문장,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는 문장 이렇게 운율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걸 못 볼 뿐이다 라는 것만 아시고 어쨌든 시로 되어져 있고요. 이 시는 아까 말한 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래, 삶, 체험 그리고 더 많은 부분에 선지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구약에서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그 온전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뭐예요?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못 살아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제대로 못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직접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래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이 없으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참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그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창세기. 창세기. 여러분들 좀 이제 좀 마음도 푸시라고. 창세기의 첫 자, 잘 안 보이지만 다 아시죠? 자,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저기 히브리어가 베레시트 바람 이렇게 가요. 되게 유식한 것 같지만 저도 그 두 달밖에 안 읽어서 자, 그 베레시트라는 그게 태초에라는 말이거든요. 그 구약 성경의 창세기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베레시트라고 적혀있어요. 제목이. 신약성경으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게네시스라는 시작이다라는 기원이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졌고 그게 이제 영어로 와서 제네시스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것이 제목이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좀 그냥 참고삼아 봤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유롭게.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들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전 전능하시다. 믿음 좋으신 거예요. 왜냐면 목사보다 더 믿음 좋으신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읽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많이 듣던 말씀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애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라 뭐 감흥이 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읽으시면서 뭔가 마음이 뜨겁고 이런 적 있으십니까? 물론 이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그냥 읽어요. 그런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문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가장 첫 말씀이잖아요. 그죠? 가장 처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를 만났었을 때 처음 연애할 때 생각해요. 연애할 때 처음으로 소개팅을 나가요? 그러면 그분과 만날 때 그냥 나가면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 고민을 잘하는 사람이 연애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첫마디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마디인데 하나님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이 말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이거는 선언이에요. 선언. 내가 어떤 어떠한 신이니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설명이 없어요. 선언이에요. 선언.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문장부터 정말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그 첫 문장부터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모습의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그냥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창세기를 다른 눈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은 뭘로 이해해요? 창세기를 과학책으로 이해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는 창조론이냐 진화냐 이거를 가르치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목사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에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무엇이 맞느냐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창세기는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시작이 그냥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시작. 온 우주도 누구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시작하여서 온 우주가 창조되어졌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이 위대한 선언에서 창세기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선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자꾸 창세기에서 곁가지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럼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과학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과학책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과학 전공 서적이 성경책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렇죠? 한 전공이 이렇게 두꺼운데 인류 전체 온 우주의 역사가 들어있는데 몇 장으로 끝나요? 다시 보면 1장으로 끝나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얘기를 안 하신다고요. 구분하려면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만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잘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할 테니 너는 듣기만 해라는 거예요. 이 들으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건데 아마 조금 아이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쉐마 교육법 뭐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지 모르겠어요. 아주 심플하게는 성경 말씀만 외우는 교육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이건 너무 단편적이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교육 이론인데 하나님께서 왜 들으라라고 하시는가? 관계라서 그래요.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났으니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기에 듣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조종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은 듣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뭐하라고요? 들으라. 이게 창세기를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심플한 창세기를 우리 읽을 때 항상 뭐예요? 되게 고민을 하잖아요. 왜일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셨는데 중간에 뭐가 막 꼬여있어요. 꼬여있고 무언가를 풀어서 듣다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꼬는 걸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바라보자고요. 자, 그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선지 그 시편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편? 시죠. 자, 시편은 시기 때문에 그냥 일반 소설처럼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시라는 방법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예언서다 그랬었을 때는 뭐예요? 예언의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예언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책 각 권들은 각자 문학적인 장르가 있어요. 문학적인 장르에 맞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영화다 그러면은 영화라는 틀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뮤지컬이다 그러면 뮤지컬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성경도 문학적인 장르가 있다면 그 장르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도 글로 쓰여졌으니 문학적인 장르가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창세기는 어떤 장르인 것 같습니까? 수필인 것 같습니까? 소설인 것 같습니까? 시인 것 같습니까? 뭐 어떤 단막극 대본 같은 것 같습니까? 어떻게 여기십니까, 창세기?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원 기자님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와, 저렇게 성경적 지식을 뽐낼 필요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셨어요. 자, 지금 타는 제어의 이야기를 조금은 조금 집중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 이야기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저 되게 이상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창세기의 문학적인 장르는 일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설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화. 설화가 뭐냐면 천지 창조의 이야기, 민족이나 뭐 시조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죠. 뭐 박혁계사가 알아서 태어났다. 이게 그게 뭐예요? 신화라고요. 신화. 다시 한번요. 창세기가 신화니까 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의 문학적인 구조를 바라보니 신에 대한 이야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이것을 보니까 아, 설화라고 하는 장르가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가 설화라는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있다면 설화라는 틀 안에서 한번은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설화의 특징이 있는데요. 잘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화의 특징은 일상적인 신변 잡담이나 말로 전하는 역사적 사실 등은 설화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데 있다. 다시 한번요. 설화의 특징은 일상적인 신변 잡담이나 말로 전하는 역사적 사실 등은 설화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데 있다. 즉 무슨 말이냐, 설화는 시시콜콜한 거 따지면은 그냥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설화는 무엇을 따져야 되느냐 쭉 이야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기의 핵심되는 구조를 기억하고 이것에 화자 나름의 수식을 덧붙여서 전승되어진다. 즉 신화라는 장르는 그래서 문서나 이런 것들이 있기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을 가면 갈수록 좀 뭔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화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구조로 이야기한다고요. 구조. 1의 구조, 2의 구조라고 했었을 때 1에서 뭐가 디테일한 건 조금 틀릴 수 있는데 1에서 2로 넘어가는 이거는 신화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구조가 중요하다. 자, 그럼 똑같이 창세기가 설화의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있다면 창세기도 무엇이 먼저 봐야 될까요? 구조라는 것을 먼저 봐야 돼요. 구조. 창세기의 구조. 창세기의 구조. 그럼 창세기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원 집사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신경이 너무 답변을 잘하셔가지고 이 정도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아, 모르십니까? 근데 그 대답이 다 다음에 안 주셔서. 자, 성경의 구조. 이 구조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창세기에서 솔직히 있다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뛰어넘고 있다 보면은 그 큰 그림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제서야 창세기가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된 상태에서 다시 그 막혔던 부분을 가게 되어지면 또 다른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그 구조가 무엇인가?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그냥 재미삼아 할게요. 여러분 영어로 4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차영 집사님. 야, 역시 그 영어 제가 영어를 잘하는 아니에요. 영어로 숫자 4는 4라고 읽어요, 그렇죠? 4라고 읽어요. 발음 안 걸릴게요, 그냥 4. 그래서 4. 자, 4가 두 개 있으면 그럼 뭘까요? 44가 아니라 4가 두 개 있으면 4-4겠죠, 그죠? 그죠? 4-4. 근데 4-4를 조금 빨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외우기 쉬우라고. 4-4가 될 거예요, 아마. 4-4 캐스터도 4-4랑 되게 반응이 비슷해요. 자, 근데 MBC 프로를 보면은요, 예전에 뽀뽀뽀라는 프로를 혹시 아십니까? 그 노래를 좀 보면은요, 만나면 반갑다고 뭐 한다고요? 뽀뽀뽀. 자, 그러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지으신 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 노래를 그대로 가면 뽀뽀를 하신다 이런 거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의 구조를 외우실 때 너무 뭐 헷갈리니까 4-4 구조인데 4-4 구조가 언제나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제가 오늘 아침에 고민하다가 뽀뽀 구조라고 한번 해봤어요. 자, 뽀뽀 구조 그러면 알죠. 창세기 3권이 나와요. 네 가지 3권.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인물. 그래서 4-4 구조. 외우시라고 어떤 구조라고요? 아, 여러분 잊어버리시니까 뽀뽀라고 생각을 하세요. 창세기 그러면 뽀뽀다. 뽀뽀다. 나중에 뽀뽀가 뭔지 모르셔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자, 네 가지의 구조. 네 가지의 사건, 네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은요, 창세기는 결국에는 뭐예요? 앞에 있는 네 가지 사건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첫 번째 사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그 하나님이 좋은 창조를 인간 죄를 범함으로 이제 어긋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홍수 사건과 바벨론 사건을 통하여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저 안에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고 말기 때문에 큰 사건으로 바라보면 창조의 사건, 타락의 사건, 그다음에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이 있고요. 창세기에는 네 명의 중요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이삭이 나오고요, 야곱이 나오고요, 요셉이 나와요. 그렇죠? 요셉이 나와요.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명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실패해요. 실패를 해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뭐 요셉에게서 실패라는 단어보다는 요셉에게 있어서 좀 다른 의미를 써야 되는데 우선은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결국에는 창세기가 그 이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이 사실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안 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의 마지막을 보면은 중요한 소망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눴고요. 이렇게 나눈 걸 좀 크게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인류 전체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죠? 지금 정리를 좀 급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아까 네 개의 사건과 네 개의 인물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은 몇 번째 나오는 인물이라고요? 네 번째 나오는 인물이니까 성경의 창세기 네 번째 사건하고 뭔가 좀 연결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번째 사건은 뭐였죠? 바벨탑. 감사합니다. 바벨탑 사건. 자, 그럼 바벨탑 사건 이걸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벨탑 사건이 이야기하는 거기는 뭐죠?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흩음을 당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죠? 요셉의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하자라는 게 요셉의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이 창세기의 설명에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창세기의 구조를 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단어로 표현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39장에 나와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뭐예요? 종이 되었을 때에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가 행복한 거예요? 종이 행복한 거예요? 네? 아무래도 아버지 사랑받는 게 행복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을 적용한다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형통이에요? 요셉이 종이 되는 게 형통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종이 되었을 때 형통하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또 있어요. 39장 21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리고 23절에 형통하시다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냐? 보디바 아내의 유혹을 나는 그런 놈 아니야 라고 물리쳤어요. 되게 공의로운 거죠. 나쁜 거 아니죠. 어? 당연히 하나님 잡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종이 형통일까요? 진짜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감옥에 갇힌 죄인이 형통일까요? 그나마 종이 형통이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요셉이 죄인이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자를 더하셨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형통의 이미지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창세기는 이 네 가지의 구조상 뭐예요? 니네가 바벨탑 사건은 내가 잘 됐기 때문에 내 이름을 더 크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니네가 잘 돼서 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창세기의 메시지가 어디까지 이어지겠어요?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어? 예수님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 창세기 마지막 절에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 가족들이거든요. 당신들을 뭐 할 거라고요?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반드시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바로 만물의 시작이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고요. 선언해 주신 거고요. 그 선언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저 말씀과 같은 돌봄과 인도함과 약속의 땅을 청취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메시지이고, 창세기를 넘어가서 구약성경 전체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메시지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성경대에 막혀도 괜찮아요. 왜요? 아, 막히는 부분에서 결국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뭔가를 보여주시겠다는 신호로 바라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는 다가와야 돼요. 창세기를 읽을 때 다른 것들은 희미해도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약속된 땅을 차지하게끔 해주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신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긴 상태에서 창세기를 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와 복이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창세기를 우리의 은혜의 고백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